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에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길가에 개나리도 다 피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꽃들이 환히 웃고 있고 또 각종 새들의 소리도 이제 화창하게 들리고 그러고 있지만 이 땅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오늘째 이제 8번째 주일이 벌써 됐더라고요. 거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길게 지속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의 부활절보다도 올해는 이 역병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부활하여 무덤을 뚫고 나오신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고통과 또 아픔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오늘 이 세상 온 땅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실망하고 또 실족하여 짓눌려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샬롬 평안하뇨 물으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셨지요. 가정과 또 직장 또 우리의 삶의 일터 기업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가정의 대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이기신 이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날이 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작은 부활절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 그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매주일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에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 봤는데 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음의 그 시체가 있어야 될 그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지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펼치지 않습니다. 부활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부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이제 찾아가지요. 그런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자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 무덤의 영향력을 뚫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때는 무덤보다도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자꾸 계속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고민들이 있을 때에 자신만의 밀폐된 세계에 갇혀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동굴 심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아유 그냥 동굴이 무덤이 편하다는 거죠. 패배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덤이 있지요. 생각의 무덤이 있고 질병의 무덤이 있고 편협함의 무덤이 있고 질투의 무덤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부활절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무덤을 뚫고 나왔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이지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갇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산골마을의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작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집에 와서는 철사줄로 다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먹이를 주고 마당에서 키웁니다. 처음에는 몇 번 그냥 날려고 퍼덕거리다가 그렇게 그때마다 그 철사에 묶인 다리에서 피가 이제 흐르게 되죠. 그 피에 그 고통을 이제 느끼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독수리를 봤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철사줄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수리가 이제 많이 이제 컸고 얼마든지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지 않고 얌전히 날개를 그냥 접고 앞에 있는 모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마당을 헤매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나는 이제 날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묶여 있잖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은 이미 다 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창궁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지요. 아니 날아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이 주는 모든 무덤에 갇혀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삶의 그 완전한 그 죽음과 부활의 그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애썼으며 그 부활에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그 부활의 권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조차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이듯이 우리의 부활도 역시 동일하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또한 실제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능력은 행복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1800년 초에 미국의 초기 그 초반에 대통령이었던 이 토마스 제퍼슨, 이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 나름대로 이 사복음서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동정녀의 탄생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다 오려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들만 그렇게 추려서 이렇게 재편집을 한 거예요. 이게 훗날 지성인들에게는 아주 많이 읽혀졌던 제퍼슨 성경이라고 읽혀집니다. 이 제퍼슨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예수님의 그 마구간 탄생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큰 돌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었던 거기까지만 이 제퍼슨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리적으로 본 것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여기까지만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가히로 다 오려내어 버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성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강하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노라고 그렇게 강하게 토설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큰 어떤 문제를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가지는 한 가지의 공통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큰 교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리와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합리와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20세기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일컫으려는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하지요.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변증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그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도, 몇 사람을 수없이 죽인 끔찍한 살인마도 감옥에서조차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인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인격이 바뀐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인생은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저렇게 풀어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눈으로 본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증거이고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나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고 살려주는 역사고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살아내는 영적인 실체임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한 4살짜리 어린아이 이 이야기가 신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정말 그 어린애가 암에 걸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와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디를 하는데 이 한마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말한 대로 나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나중에 와서 같이 놀아줄 거지. 엄마 약속했지.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믿을 뿐이었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도 그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양로원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한 선생님이 다들 휠체어를 탄 채 다들 몸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다들 힘이 없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있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때 후랭크라고 하는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금 던졌더니 이 할아버지가 겨우 대답하는데 난 죽음이 안 두렵다.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후랭크 울지 마라. 아빠는 천국 가는데 너 이 다음에 천국 오면 나 만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중년이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고 돌아가시면서 이러더래요. 후랭크, Don't cry. 울지 마. 울지 마.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도 나중에 오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몸을 추리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거짓말했을 리가 없다. 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노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기운도 없고 참 정말 무의력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구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있구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그 후렴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니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네. 그는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주님이 내 미래를 주장하심을 나는 아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네.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올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이 부활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낸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현실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송가 23장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의 고백이 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군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군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릴 수 있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부활은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선포하고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날부터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족하여 무너져버렸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저 같으면 나를 죽인 자들, 그 유대 관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배신자들 살생부를 다 기록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좌절하에서 다시금 내려갔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죠. 또 그들도 다시금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그 도마 제자도 만나주셔서 도마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도마의 입에서부터 그 놀라운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둠과 실패와 저승냄새 가득한 우울과 쓸쓸함과 그 불안에 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그리고 다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발걸음을 하기 위하여 간절히 오라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의 고단한 삶, 아파하는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것들에서 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배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그 앞뒤 전후로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큰 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가장 크게 아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였지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으면 따라 죽겠노라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거뜬히 가겠노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 베드로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증언 그대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지요. 첫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자꾸 추궁할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첫 번째 무너짐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그 계집, 그 비자 여종의 그 베드로, 당신 예수의 제자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 추궁에,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 주님께 그렇게 미친 척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두 번째 무너지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세 번째 무너짐입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새벽에 닭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행한 그 일에 비통함을 느끼며 그런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가 변명할 시간조차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셨지요? 바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립니다. 숯불을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고 아마 확실하게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숯불 앞에서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세 번의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또 세 번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 번의 그 주님의 부인한 그 실패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 물었지만 사실 그 질문은 단 한 가지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그때도 사랑했느냐? 그리고 지금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은 하나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긴 했지만 아마 베드로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가 묵직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이니? 확실하지?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희들 나 정말 사랑하니? 이 사랑의 말에는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너희들 나 정말 믿니? 이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가 이렇게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지요. 이때에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아주 소중한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에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눌려있던 그 모든 상처에 그 아픔의 응어리들이 뻥 뚫려 나가는 그런 자유와 해방감을 맛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 상처 입은 베드로를 깊게 치유하시고 상처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과 비슷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면하며 그들을 치고 먹이며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시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는 정말로 성실하게 이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이죠. 아마도 이때 베드로를 정말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누군가를 다시금 살려내고 누군가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과 생명의 새 역사를 살리기 위하여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이 장막이 다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쩌면 거룩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새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다 그냥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날마다 우리는 소망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에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혹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인 대신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한국의 코미디언 그 선생님 한 분이 폐암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 그 안타까운 그 고백 지금도 쟁쟁하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일산에 있는 그 암센터인가요? 거기에 마지막 병원에 들어갔는데 자기와 함께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네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대학 교수고 한 분은 또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또 한 분은 굉장히 고위 공직자였고 다 저망한 인사들이 그 공교롭게 그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장도 다 떠나가고 대학교수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았노라고 이줄씨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노라고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조지 번스라고 하는 가장 오래 장수한 유명한 코미디언인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확률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가능한 장례식을 멀리해라. 특별히 네 장례식을 멀리해라. 그리고 신문 부근안을 보다가 당신 이름이 없으면 그날 아침밥을 맛있게 먹어라. 그러다가 신문에 당신 이름이 부고란에 있으면 그래도 가서 아침을 먹어라. 빈속으로 천당 갈 수 없지 않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우선 넘기라는 것이죠.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네요.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격과 감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성격이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패배와 실패 속에서도 제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 메시지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또다시 재해석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야, 포기하지 말아라. 너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너 할 일이 있거든. 다시금 일어나렴. 절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거라. 일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죽음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좌절과 패배가 중심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가둬놓는 무덤이 비었다.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다. 우리들도 더 이상 무덤에 갇혀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긍심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새 생명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때로 정말 무덤과 같은 현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커다란 돌이 막혀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어느 신학생에게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성경을 보면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복음이죠.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죄의식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 현실에 짓눌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만나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실패자이지만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분열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낙오자가 되면 낙오자로 그냥 낙인 찍혀서 방관되고 무시당하고는 그런 냉혹하고 그런 잔인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OECD 국가 이 그 행복지수 우리나라 2006년부터 삼성 연세대에서인가요? 그거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항상 늘 행복 그 불행지수 1위에요 1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방문을 통하여서 살아나셔야 되고요. 상처투성이인 우리 교회들도 살아나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깨지어지고 이 아픈 이 세상도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사회도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활의 용서와 회복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모양의 무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치유자가 될 때 세상은 놀리키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먼저 부모보다도 어린애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고 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더 큰 의미들을 깨닫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절망 속에서 살지 말고 무덤에서 살아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에 증인되는 삶이에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여기저기 펀드를 끌어모으다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정말로 검소하게 그분은 진짜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겠어요. 무이자로 빌려준다니까. 다들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도 이분은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절망 속에서 다시금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기저기 재원들을 구하느라고 쫓아다니며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무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를 부활의 증인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무덤에서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끌어내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필립 브루스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사셨다 말하지 말고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살리라. 내 속에는 세상이 더럽힐 수 없고 세상이 지울 수 없는 부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이 부활절에 부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설령 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무서운 그 전염병조차도 온 세상에서 사라지고 우리를 휘덮고 있는 이 흑암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무덤의 굴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노래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다시 한번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먼저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무덤에서 탈피하여 이제 우리도 사랑과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날 일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상처 입고 실패 많은 세상 가운데 나가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는 무덤 속에 갇혔던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주일에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늘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사회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나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아픔으로 무너져 있고 질병으로 무너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줄 몰라 좌절하고 다시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슬픔들을 뚫고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그 모든 질병들을 뚫고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전히 기뻐하고 나오니 이 땅에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지셔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소망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은총, 아버지의 그 감사함,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충만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아로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주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자들로 다시 붙들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의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십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남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의 부활의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실이고 실제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많은 질고와 너무나 많은 아버지 그 실패의 자락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주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주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 나 진정으로 사랑하니? 너희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 부끄러운 입술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또다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부활의 증인된 사명들도 우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